적이야. 끌리네 더 끌리네. 사랑이란 얄미운 장난 열 번 찍어 봐도 안 되면 백번 천번도 다가가 볼래. 마지막인 것처럼 아하 이 세상에 못할 게 뭐야. 건도끼로 찍어 은도끼로 찍어 내 사전에 포기는 없어. 아, 난 될 때까지 찍어. 될 때까지